경이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 중등학원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사회주의 초선을 떠매고 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며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려고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육천의 사랑에 떠받들리오 평양 중등학원이 원아들의 행복의 열암 세상에 둘도 없는 멋쟁이 궁전으로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동교육환경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건설된 평양중등학원을 현지지도하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저영원 동지,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마원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노동당 평양시위원회 위원장 김숙일 동지를 비롯한 해당 부문과 평양중등학원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각 도들의 원아들을 위한 육아원 애육원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멋쟁이 궁전들로 일떠세워주신 데 이어 교육환경과 생활조건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진 초등학원, 중등학원 건설도 직접 발기하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 중등학원 형성화를 몸소 지도해 주시었으며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울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양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일꾼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서 연 건축 면적이 2만 4,050여 평방미터에 달하고 수십 개의 교실, 실험실, 실습실들이 있는 교사, 수영을 비롯한 여러가지 운동을 할 수 있게 꾸려진 체육관과 기숙사, 관리건물, 보조건물 등으로 이루어진 평양중등학원이 짧은 기간에 보란듯이 일어섰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중등학원의 전경을 환한 미소 속에 바라보시면서 건설을 시원하게 정말 잘했다고 평양 중등학원 건설장을 지나다닐 때마다 원아들의 밝고 창창한 글읽는 소리, 노래소리가 울려 퍼질 날을 은근히 기다렸다고 하시면서 평양 시민들이 내놓고 자랑할 만한 큰 일을 또 하나 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교사, 야외운동장, 체육관, 기숙사 등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운영 준비 정향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 중등학원을 원아들의 학습과 생활에 편리하게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잘 건설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 정보화했으며 교실들마다의 보기에도 좋고 쓰기에도 편리한 각종 교구 비품들을 그전히 갖춰 놓았을 뿐만 아니라 원아들이 배운 지식과 원리적 기초를 공고히 다져나갈 수 있도록 실험실들과 실습실들도 잘 꾸려놓았다고 하시었습니다. 원아들이 마음껏 체력을 단련할 수 있게 인공잔디를 깐 운동장과 실내 수영장, 다기능 체육홀을 멋들어지게 꾸려놓았으며 원아들이 생활하는 데 사소한 불편이 없도록 기숙사도 흠잡을 데 없이 건설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원의 모든 요소요소를 원아들의 정신도덕적, 육체적 발전에 도움을 주는 공간, 그들을 교육효용하는 데 이바지하는 장소로 만들어 놓았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 중등학원에서 원아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해당 부문의 일꾼들과 학원 교직원들은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 친부모의 다심한 사랑, 티없이 맑고 깨끗한 교육자적 양심을 지니고 원아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세기의 요구와 세계 교육발전 추세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식료품과 학용품, 생활필수품을 풍족하게 공급해주기 위한 사업, 원아들에게 집단주의 정신을 배양시켜주기 위한 사업 등에 힘을 넣으며 전국의 초등학원, 중등학원들 사이에 교육교양과 학원 운영 사업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을 교환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 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 중등학원은 설계도 잘 되고 시공도 나무랄 데가 없다고, 멋있다고, 마음에 꼭 든다고 거듭거듭 되뇌이시면서 원아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또 하나 일떠섬으로써 우리 당의 교육중시정책과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과시하게 되었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근 여태 사이에 평양시와 각 도들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들이 우죽순처럼 일떠서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 교육중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되고 있는 자랑찬 성과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 중등학원과 같은 학원은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원아들에게 멋쟁이 학원을 안겨주게 되니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 듯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원아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키우리란 자신의 소원을 또 하나 풀게 되었다고 환하게 웃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시에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평양 중등학원을 훌륭히 건설했다고, 역시 혁명의 수도 평양시가 다르다고 하시면서 최근 평양시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수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 창조자들답게 일을 잘하고 있으며 당의 사상관 철전, 당정책 옹의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온 나라의 앞장에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시에서 초등학원 건설도 당에서 정해준 날짜에 완공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평양시 모범을 본받아 각 도들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초등학원, 중등학원 건설을 다음에 태양절까지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 중등학원이 훌륭히 건설된 것만큼 준공식을 성대히 진행하고 원아들을 하루빨리 이사시키라고 하시면서 원아들이 새 집에 이사하여 행복한 생활을 누릴 때 꼭 다시 찾아와 그들이 그리는 모습도 보고 체육 경기도 보아주시겠다고, 그날 원아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하시었습니다.